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노총 노조원 만여 명이 25일 서울에서 괴뢰욕적 폐당의 반인민적 노동학종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전국노동자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여 7월까지 연쇄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서울광장에서부터 청계광장까지 시위 행진을 벌였습니다. 민주노총 노조원들은 청계광장에 모여 또다시 집회를 가지었습니다.